HUBS 봄과 여름 방방곡곡 전국 1주 이제 3월의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3월 하면 새로운 시작을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한 해를 시작한 지는 두 달이 지났지만 3월에 새 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새해와는 또 다른 새로움을 주는 달이지 않나요? 매번 같은 시작으로 일상을 맞이하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면 잠깐이라도 일상을 떠나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도 우리는 3월에 만나 색다르게 시작하고 일상을 함께 탈피할 수 있어 다행이네요. 말이 길었죠? 그럼 오늘의 전국 일주도 제주군과 떠나보아요. 첫 번째 여행지이자 저번 여행지였던 고성을 만끽하고 충분히 즐기셨으니 다음 여행지는 더욱 신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아, 다음 여행지가 어디냐고요? 풍성한 먹거리와 산, 강, 바다가 어우러진 대자연이 가슴을 뻥 뚫리게 해주는 속초입니다. 그럼 속초에서 만나요. 가끔 길 잃어도 서두르지 않는 법 언젠가는 나도 알게 되겠지 Baby you 나의 사랑 그대 볼빨간 사춘기 처음부터 너와 나 어둠은 사라져 시간은 멈춰서 이 공간은 너와 나 둘만 남겨져 Love is always painful 널 알기 전 사실 나 두렵던 사랑이란 감정 나를 잃던 함정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About you 잠들기 전 그저 널 생각해 사랑이란 감정 스며들어 점점 이렇게 네 생각나는 이동하면서 속초의 역사를 알아볼게요. 속초라는 이름은 두 가지의 이야기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울산바위에 새끼줄을 둘렀다는 옛 전설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속초의 지형이 소가 누워있는 모습을 띠고 있어 풀을 묶어 먹여주어야 한다는 것에서 유래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속초가 담고 있는 속뜻은 바로 결초보은이라고 합니다. 속초는 양양군의 일부로 소속되어 있었는데 일제강점기에 양양군 도문면과 소천면의 속초리가 면, 읍, 나아가 시로 승격되면서 속초라는 지명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6.25 전쟁 당시 북한 치하에 들어갔다가 다시 북한에서 남한으로 수복되면서 속초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순환을 겪었던 속초가 다시 우리나라로 빛날 수 있는 게 정말 다행이네요. 다들 이제 내려보세요. 더욱 의미 있는 곳으로 도착했습니다. 어깨 동무까진 괜찮아. 그치만 손 잡는 건 조금 위험해. 잘 자란 유승우 우효 선. 그래도 자냐는 메시진 안 돼. 심심할 때 연락해. 커피 한 잔은 오케이. 늦은 시간 술 한 잔은 아무래도 어색해서 못해. 우리들 사이엔 우리 둘만 모르게 그어진 성 같은 게 있나 봐. 친구라 하기엔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우린 그 섬 위에 서 있나 봐. 어색해지면 어쩌지 뻘쭘해지면 어쩌지 넘어와 boy 넘어와 girl 눈 다 감고 더 다가가 볼까. 살짝 기대는 어깨 거기 사실 지금도 난 좋은데 더 다가와도 오케이. 멀어질까 걱정돼. 아직 준비 안 된 것 같아. 우리들 사이엔 우리 둘만 모르게 그어진 손 같은 게 있나 봐. 친구라 하기엔 더 가까운 우리들 사이엔 우리 둘만 모르게 거진 거진 손 같은 게 있나 봐. 친구라 하기엔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우린 그 손 위에 서 있나 봐. 넘어와 boy 넘어와 girl 어색해지면 어쩌지 멀쭘해지면 어쩌지 넘어와 boy 넘어와 girl 눈 딱 감고 더 나가가 볼까. 속초의 다양한 관광지 중에서도 아바이 마을은 색다른 경험과 먹거리를 맛볼 수 있어 여전한 인기를 끌고 있는 곳입니다. 아바이 마을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피난 내려온 함경도 실향민들이 집단으로 정착한 마을입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아바이 마을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실향민 집단 정착촌으로 분단과 통일염원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바이 마을로 들어가 볼게요. 아바이 마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갯배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기계가 아닌 사람이 수동으로 줄을 잡아당겨 이동합니다. 우리도 직접 참여해볼 수 있으니 다들 가운데에 있는 두꺼운 밧줄을 잡고 힘껏 당겨주세요. 무사히 도착했으니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아바이 마을의 경관 어떠신가요? 저기 보이는 곳이 바로 울산바위이며 속초 시내까지 다 볼 수 있답니다. 또 골목길이 묘미인데요. 미로찾기를 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알아가 보아요. 뒤를 보시면 나무 판자를 이어 얼기설기 지은 판잣집이 대부분입니다. 대문도 없이 방문을 열면 바로 안방과 부엌까지 이어져 있어 소박함을 엿볼 수 있는데 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골목마다 귀여운 그림들로 골목길의 생생함을 더하고 있답니다. 그럼 자유롭게 아바이 마을의 여유를 즐겨보세요. 게리와 정인이 불렀습니다. 사람 냄새. 사람 냄새. 이마가 훤히 보이게 뒤로 묶은 머리카락 걸을 때마다 찰랑찰랑 매끈한 다리를 감싼 바지 끝단 아래로 가벼운 운동화 모든 게 심플하지만 아름다움이 풍겨와 또 어딜 가든 예의 바른 행동과 미소와 말투 내 거친 생각마저 상냥하게 만들어 놓은 마치 내 심장 위에 타투 숨통이 막히도록 차있어 내 가슴 가득 우리 함께 밤을 보낸 다음 이불 끝자락에 남은 너의 향기에 난 취해 잠을 자 새하얀 너의 살을 부드러운 뺨을 마음껏 품은 다음 밤새도록 괴롭히고 봐 돈보단 자기 삶을 즐기며 살 줄 아는 평범치 않은 아름다운 매력의 소유자 사람 냄새가 나 이 복잡한 세상 너 마치 때타지 않은 자연산 사람 냄새가 나서 네가 너무 좋아져 어설픈 외모가 왠지 떠끌려나 우물쭈물 하다가 너를 놓칠까 봐 난 미칠 것만 같아 진흙탕을 달리는 마차 막 살아 왠지 거칠어 보이지만 막상 뜯어보면 상처 많은 남자 공장 굴뚝의 연기처럼 흘러가는 대로 살아왔지 혼자 땀내나게 일에 쌀과 돈은 넘쳐났지만 함께 나누고픈 사랑을 못 찾았지 난 하지만 넌 좀 달라 마치 LP처럼 사람 손을 그리워할 줄 아는 여자 힘든 하루하루 나는 너를 알고 난 후 모든 것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하루하루 나는 너를 알고 난 후 모든 것이 다 숨을 쉬며 살아가 사람 냄새가 나서 네가 너무 좋아져 어설픈 외모가 왠지 떠끌려나 우물쭈물 하다가 너를 놓칠까 봐 있는 그대로의 네 모습 꾸며지지 않은 네 모습 그 아름다움에 빠져들어 사람 냄새가 나서 네가 너무 좋아져 어설픈 외모가 왠지 더 끌려나 우물쭈물 하다가 너를 놓칠까 봐 난 미칠 것만 같아 사람 냄새가 나서 네가 너무 좋아져 어설픈 외모가 왠지 떠끌려나 우물쭈물 하다가 너를 놓칠까 봐 난 미칠 것만 같아 아바이 마을에 왔으니 대표 음식을 맛봐야겠죠? 아바이 마을의 명칭을 딴 아바이 순대와 이를 더욱 맛있게 만들어주는 오징어 순대가 대표적입니다. 우리가 평소 보던 순대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는 게 아바이 순대입니다. 하지만 아바이 순대는 대창으로 만들어 더욱 굵고 대창 속에 찹쌀과 선지 등을 넣고 쪄낸 함경도식 순대입니다. 다음으로 오징어에 쌓여져 있는 것이 오징어 순대입니다. 원래는 명태가 대중적이었으나 요즘은 오징어를 선호하는데요. 오징어 내장을 꺼내고 속에 찹쌀과 고기, 야채 등으로 소를 만들어 채워 넣는답니다. 오징어 순대를 쪄서 먹을 수도 있지만 특히 계란옷을 입힌 것이 더욱 고소하답니다. 어떤가요? 평소에 먹던 순대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죠. 쫄깃쫄깃한 오징어에 속을 가득 채워 먹으면 든든함은 기본! 더너츠 사랑의 바보. 시작이 있음 끝도 있는 걸 그 시간이 알고 싶어서라도 끝까지 가보려 해. 그렇게 불쌍한 건 난 바라보지 마. 그래도 나는 행복하니. 주는 날 그때 술이나 한잔. 떠나온 오늘의 여행 어떠셨나요? 자연 경관을 보면서 여행하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지만 지역의 역사를 알게 되고 특산물을 먹으며 온전히 느끼는 것은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 같아요. 단순한 여행에서 시작해서 색다른 의미를 찾아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앞으로의 일상에 버팀목이 되어줄 거예요. 2일차 전국 일주도 무사히 끝났습니다. 고성에서 속초까지 온 여행의 그 다음은 어디일지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제작의 강상윤, 기술의 김용성, 저는 제주꾼 이가은이었습니다.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HUBS